노동신문은 9일 세계 재패 야망은 멸망에 직면한 미국의 몽상이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미 국회에서 우리의 핵시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진파 측정 기술을 개발하며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에 대한 식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미 공군이 새로운 지진파 측정 기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회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가 예산에 적지 않은 몫을 이 기술 개발에 지출하는 데 대해 지지에 나서고 있는 한편 우리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식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우리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은 조미간의 심의 관계, 시대가 완전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극악무도한 핵위협 공갈과 야만적인 경제 제재로 우리의 생존 공갈을 최대로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런 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 공갈 역사가 막을 내리고 북침 야망이 물거품이 된 현실적 조건에서 세계재패 야망도 이제는 멍상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하면서 논평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공포증, 신경쇠약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모든 핵위협 공갈을 중지하고 정책 전환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